참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. 어차피 사랑한 적 없는 걸 쉽게 널 지울 수 있어. 친구 이상은 될 수 없다던 그런 말처럼 이젠 그렇게 너를 바라볼게. 너에게 전할 수 없었던 수많은 매일까지도 그래 모두 지울게. 단 한 번도 전해줬던